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가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를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치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사랑해 웃음 치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사랑해 웃음 치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